이렇게 망가져 그만할래 이제 너 안 가져 못하겠어 너 같아서 제발 핑계 같은 건 삼가줘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돼 네가 한 모든 말은 안돼 진실을 가리고 날 찢어 날 찍어 나 미쳐 다 싫어 전부 가져가 난 네가 그냥 미워 Everything, everything, everything. 제발 좀 꺼져. I need you, girl. Why?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. Down and down, 힘들면 내가 바보지. 나 무슨 짓을 해봐도 어쩔 수가 없다고. 보면 내 심장, 내 맘, 내 가슴이 돼 왜 말을 안 해? 내 것도 혼자 말았네. 또 혼자 말았네. 또 혼자 말았네. 또 혼자 말았네. 넌 아무 말 안 해. 하, 제발 내가 잘할게. 하늘은 또 파랗게. 하늘은 또 파랗게. 하늘이 파래서 햇살이 빛나서 내 눈물이 더 잘 보이나 봐. 왜 나는 너인지 왜 하필 너인지 왜 너를 떠날 수가 없는지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걸 알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차가워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차라리 헤어지자고 해줘 Girl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다고 해